한도기업박물관 1층에 위치한 생명갤러리는 2015년에 박물관 전체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박물관 속 미술관을 테마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제의 조각은 내일의 회화 전시는 이은우, 유수진 작가가 참여하는 2인전으로 이은우 작가의 작품을 음성 생명갤러리 그리고 유수진 작가의 작품을 한도기역박물관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도기역박물관은 2025년 3월 충북지역 내 미술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연대성을 강화하고 신진작가 창작지원을 확대하고자 청주시립미술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의 입주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여 선발된 이은우, 유수진 작가의 창작지원 전시를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어제의 조각은 내일의 회화 전시는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또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두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먼저 생명갤러리에서는 이은우 작가의 신작 프락탈과 플럭스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두 작업은 정면에서는 평면 회화처럼 측면에서는 입체 조각처럼 보이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지닙니다. 표면 위의 문양은 동식물의 세포 구조나 재료 본연의 속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형상들입니다. 플럭스에 사용된 폴리우레탄 수지는 물과 만나면 빠르게 굳어버리기에 작가의 인위적 개입과 재료 본연의 성질 간의 상충, 상생관계가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작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도기역박물관 서울에서 선보이는 유수진 작가의 2016년 3월에서 2025년 9월은 작은 스와치 천 조각들을 바느질로 엮어 타워형 구조물에 설치한 작업입니다. 또한 신작 오프셋 24 베리에이션즈와 비트윈 더 모션 앤 더 액트는 동일한 틀 안에서 다채로운 색채와 요소 그리고 움직임들로 변주되는 작품입니다. 관람객은 작품 주변을 거닐며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변모하는 순간을 감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수진의 작업은 관객과 시간을 공유하며 다양한 표정을 지닌 살아있는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이처럼 이은우와 유수진 작가의 작품이 시간의 층위를 따라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제의 단편들이 중첩되어 오늘을 이루고 그 흔적이 내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